해가 노랗게 떴네. 지푸둥하기는 오늘도 마찬가지네. 냉수권에 마셔 시원해. 오늘 하루도 이랬으면 좋겠네. Where to go? Where to go? Where to go? 난 어디로? Where to go? Yeah. Where to go? Go. Where to go? 오전 11시 기상 늦은 아침 지저분한 내 방에 남은 나의 자취 담배 냄새 조금 그리고 미쳐진 다 끝내지 못한 일들의 흔적은 나의 상쾌한 하루의 시작을 말아먹었지. 그냥 뻗어있고 싶어 영원히. 좀 천천히 좀 천천히 천천히 바쁘게 돌아가네. 쫓아가지 않으면 쫓겨 떨어져 나가기에 뜨끈한 바닥에 붙어있던 내 등짝 궁뎅이 때 go just stand up. 벌써 지친 자신에게 욕 한번 해줘. 다 이겨내고 있는 척 어제도 했어. 창 사이로 기어코 비집고 들어온 햇빛 아이씨 no push up. 시간이 없어 시간이 쫓겨 머리가 안 식혀져. 밀려가는지 끌려가는지 내 맘 같지 않지 뭐. Where to go? Where to go? Where to go? 난 어디로? Where to go? Where to go? Where to go? Yeah. 난 어디로? 눈 반쯤 감고 대충 샤워. 다시 늘어지기 전에 옷 빼입고 나면 이제 맞이해야 되는 오늘 하루가 부담이 되었지. 미룰 순 없을까. 쌓이는 피로 술 땡기고 놀자는 친구 전화해서 뿌리치고 주머니에 전화기 집어넣으며 생각해. 이런 안타까운 날들이 내 앞날에 도움이 되겠지. 뭐 되겠지 안 되면 안 되지 보상 다 되겠지. 모든 게 게으르게 보낸 지난 날 탓인가 아닌 지나치게 다른 세상 탓인가. 누가 물어보면 그래도 내 탓이라고 하지. 왜 맨날 피곤해 보이냐고 왜도 내 탓이라고 하지. 왜 그 모양이냐고 하면 내 탓이라고 하지. 아, 내 탓이지. 시간이 없어 시간이 쫓겨 머리가 안 식혀져. 밀려가는지 끌려가는지 내 맘 같지 않지 뭐. Where to go? Where to go? Where to go? 난 어디로? Where to go? Where to go? Where to go? 난 어디로? 예, 유명한 말 하나 있지. No pain, no gain. 걷다 대고 외쳐. 알았어. 나가야지, 잘 나가야지. 이름 석자 크게 박아야지. 나가야지, 잘 나가야지. 이름 석자 크게 박아야지. 머리 뜨거워. Chill. 가다 잠깐 멈춰. Chill. 일단은 식혀. Chill. 기분 정리해. Chill. 시간이 없어 시간이 쫓겨 머리가 안 식혀져. 밀려가는지 끌려가는지 내 맘 같지 않지 뭐. Where to go? Where to go? Where to go? 난 어디로? Where to go? Where to go? Where to go? 난 어디로? 난 어디로? 난 거기로 여기서 ready to go, ready to go, ready to go.